요새 그대가 부러워 내게 기대면 I feel your everything everything 눈에 가득 담은 그대가 더 선명해져서 조금씩 내게로 번져 시려오는 밤이면 멀어질까 아득히 숨겨두었던 지쳐있던 내 맘을 감싸 Always your way 널 향해 참 행복하다면 그때가 있었어겠죠. Always 잊지 마요 내가 있다는 걸. 어디선가 불어오다 바람에 실려오다 내 마음에 심어졌지. 너라는 작은 씨앗 하나가 우우 햇살이 되어 매일 널 비추고 그대를 갖고요 내 마음에 물을 주며 내 마음은 늘 그대 거였죠. 내 걱정은 늘 그대뿐이죠. Always your way 널 향해 있을게.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면 그때가 있었어겠죠. Always 잊지 마요 내가 있다. 혼자 두고 싶지 않아. 깊어지는 게 잠시라 해도 그 순간이라도 함께 할게. 내 마음은 늘 그대 거였죠. 내 걱정은 늘 그대뿐이죠. Always your way 널 향해 있을게.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면 그대가 있었어겠죠. Always 잊지 마요 내가 있다. 이 자리 예요 어김없이 두려웠던 내 맘에 하얀 눈이 내려와 So I'm still I'm here And I'll be there 부를 수도 조용히 지울 수도 없는 내 맘 뭐든 다 할 듯 가빠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삼켜요. 너와 마주 앉아 입 맞춰 부르던 노래소리 기억합니다. 지금의 나는 그

듣고 싶어 더 따뜻한 작은 목소리로 내게 들려주고 싶어 이 고비를 함께 걷고 싶어 이 느낌을 알게 하고 싶어 Behind and I'll ride upon this night.